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튀르키예 공화국 주재 러시아 연방 특령전권 대사 안드레이 겟나지예비치 까를로브가 테러 행위에 의하여 뜻밖의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20일 세르게이 빅토르비치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러시아 외무상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까를로브 대사는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로 사업하면서 조르 관계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테러와 폭력,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면서 유가족의 슬픔이 하루빨리 가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